수 이렇게 연인도 아닌데 사람이 사람을 이만큼 좋아할 수 있단 걸 You make me laugh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 우린 아직 더 naked naked home sweet home You don't make me feel alone Baby, no matter whatever we do 더 빛나고 아름다울 거야 Cause we're a star 항상 기억해 We have each other Oksu, 힘들었던 시간 지나 여기까지 왔지 성수 우리 찬란했던 20대 함께 해준 내 팬 내 스텝 내 팬 모두 thank you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뻗어친 내 자존감 올려준 너 말이야 수백 번은 말해도 해도 모자라 알잖아 우린 flower 너 없인 절대로 못 자라 Baby,